끝까지 Fighting 불쌍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가 따뜻 해가 춤추는데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도 꺼분 jumping 필요한 모두 다 텐션 up pumping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 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아파래요 이어폰 꺼분 jumping 필요한 모두 다 텐션 up pumping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 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멈추겠어 Fighting 오케이 모닝 커피는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구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팬이 Ooh, I feel like I'm 17 이런 도보태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'all don'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드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 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, B, C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